이 시간에는 노래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모수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 장군님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새날이 밝아옵니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의 서원입니다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